남조선의 류남 뉴스에 의하면 괴뢰보수당국과 새누리당이 18일 우리공화국을 손재타격하기 위한 괴뢰군의 삼축타격 재개를 2020년대 초까지 완성하기로 합의했다 합니다. 삼축타격 재개는 우리의 핵 및 미사일 무력을 무력화시킨다는 미명하에 북의 중요 대상들을 타격하고 잠수작전을 실행하여 제도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극히 무모하고 도발적인 북침전쟁 재개입니다.